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7월 20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남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을 믿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유다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선악 간의 분별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시대를 분별하기란 참 어렵죠. 누가 시대의 악함과 선함을 자신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나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기서 38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잠시 인용해 보았습니다.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강영린 테너의 음성으로 이 찬송 함께 하셨는데요. 아, 후렴구에서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겠다라고 작사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팔,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팔이신지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고 별의 궤도를 정하시며 또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한 토지에도 비를 내리시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새벽입니다. 찬송가 464장, 통합찬송가 464장 그리고 찬송가 406장에 수록된 곡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귀한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1년 365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찬송, 북녘땅과 그리고 중국, 대륙, 특별히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극히 제한이 되어 있지만 전파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미치는 것은 사람이 평생을 만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은 오직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이 찬양이 듣고 싶다. 또 새벽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를 북녘동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연들 받겠습니다. 사연은 우편으로만 받고 있어요.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당첨 안 되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저희가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72장, 통합찬송가 330장이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어서 찬송가 202장, 통합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보금통일을 꿈꾸며 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적금을 들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많은 근래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통일을 거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 통일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거부되거나 되지 않아야 될 문제인가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던 가운데 미약 하나마 믿는 자인 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던 가운데 가장 자기의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드렸던 이제 말씀 속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을 기준으로 통일이 될 그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실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당장 내일이 된다면 이것을 깨서 당장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영원한 안식을 얻어. 찬송가 419장 통합 찬송가 478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끈을 아래 감추사. 이 말씀 구절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찬송이었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마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이 부모의 날개 밑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어쩌면 둥지 속에 연약한 새끼 새를 보면서 이런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날개라는 것이 때로는 멀리 비상하고 높이 날아오르는데도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보호하고 덮어주는데 또 좋은 비유가 되기도 하죠. 주님의 날개에 우리의 삶을 잘 의탁하고 그 날개 밑에서만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한 찬송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에덴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밑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방송 들으시면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말씀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도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마귀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게 시험이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기꺼이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죠. 시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내게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마음을 마구 끌어당기고 휘어잡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서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남의 탓이나 조상 탓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 하나님은 탓까지 합니다. 남의 책임까지는 지지 못할지언정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속지 말라.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시험하는 자가 은밀히 다가옵니다. 마귀 사탄이 틈을 노리고 다가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일단 미끼를 던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마귀가 때를 놓칠 새라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을 들쑤셔 놓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면목이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합니다. 도망하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매질하시는 분, 무서운 분, 고약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이간질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한 적이 없습니다. 동산 안에 오직 한 그루의 나무만 금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 범위를 일부러 넓혀서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하와를 쏘겠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속지 말라. 자,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남과 똑같은 것을 받지 못했을 때에 불만을 품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것, 저 사람에게 저런 것을 주십니다. 저마다 한 가지씩 재능을 주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해서 성공할 사람이 있고 장사에서 성공할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학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음악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에게 음악가가 되라고 하니 문제입니다.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무엇이든지 귀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임을 알고 좋은 뜻으로 내게 주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겨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남과 똑같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좋은 은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덕부리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림자가 왜 생깁니까? 물체가 움직이니까 생기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태양빛은 언제나 여전히 비추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음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기에 자기가 혼자 어지러우니까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자, 19절 말씀을 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다시 말해서 경청하여서 많은 것을 듣되 말하는 것은 새겨서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귀에서 입으로 직행하지 말고 뱃속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대생김질 해보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보 멍청이랄지라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반절은 성자가 된다는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에서 3대 1 법칙이 있죠. 첫째는 세 마디를 듣고 한 마디를 말하라. 둘째는 3분을 듣고 1분만 말하라. 셋째는 세 가지를 듣고 한 가지를 말하라.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또 잘 듣는 방법. 첫째, 말하는 자를 존중하라. 둘째, 말하는 자를 신뢰하라. 셋째, 말하는 자에 대하여 인내하라.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많은 열매를 먹고 복을 받습니다. 잘 듣는 것,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25절을 봅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하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법을 잘 지켜나갈 때 자유가 있죠. 법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저도 집에 있는 아내가 나에게 마치 종처럼 복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체벌 받을까 두려워 떨며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정신이죠. 자, 26절 27절에 참 경건은 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혀를 조심하라. 둘째,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 들지 않게 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42-934-9172, 042-934-9172번 대전 신석장로교회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숙의 음성으로 온유한 주님의 음성, 이어서 김은진 황경숙의 오 신실하신 주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자의 능력과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름을 혹시 정죄나 판단으로서 범죄하고 있었던 모습들은 없으신지요? 이 새벽에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있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의 음성으로 형제여 지체 말라 찬송 올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마.